방글라데시 조선친선 및 연대성 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당국의 반공화국 반청년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본에서는 청년과 제1조선인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반조선인 감정이 조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당국의 청년 탄압 행위를 규탄했습니다.